Hobbs News. 오케이 배정 장학재단에서 제7기 오케이 생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6월 1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케이 배정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2021년 장애인 관련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2명 이상, 5인 이하의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안 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될 시 연구활동 실비가 지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021 현대자동차 H모빌리티 클래스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차량 전동화 및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배우는 온라인 기초교육을 수강하고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와 연계된 심화 교육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평가 응시에 따라 우수학습자로 선발 시 해당 기술 분야의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입사 지원 시 서류 면제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한양대학교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며 근무 시작일은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이메일 제출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와 해외 밀반입 마약을 다크웹과 가상통화를 활용해 유통하고 판매한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반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52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판매책과 운반책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1만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kg을 비롯해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등 시가 108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521명 중 96.3%는 20대에서 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SNS 등에서 유통이 확대돼 젊은 층에서 빠르게 마약 유통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쿠팡플레이가 오는 30일 국내 OTT 서비스 최초로 영화 미나리를 독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로 SNL 코리아를 낙점한 데 이어 해외 주요 시상식에서 112관왕에 오르며 화제를 낳은 영화 미나리를 독점 공개합니다. 쿠팡플레이는 월 2,900원을 내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OTT 서비스입니다. 김성환 쿠팡플레이 총괄 디렉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양질의 영화 콘텐츠를 보다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석 달 만에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안, 정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뜻이 강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국면에서 김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김 총장의 검찰 내 리더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주 김 총장과 공식 협의를 거쳐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0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 명분에 대한 사전 예약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는 등 치열한 예약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 명입니다. 국방 관련자에는 군과 군무원 가족, 군 시설을 상시 출입하는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장점이 있어 더욱 예약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6월 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